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영적 조선의 민군 창건 85돌세 즈음에서 주조 경제 및 무역 참사단이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.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 드리는 축하 편지를 24일 경제 및 무역 참사단 단장인 파웰 레시아코브 러시아 연방 대사관 참사가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.